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. 전에 읽었던 어느 책의 서두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나는 누구일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그러면서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.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.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.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.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을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? 습관이라고 합니다. 습관이 나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좋은 습관은 정말 귀합니다.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좋은 습관 길들이고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먼저 인사하기, 일어나자마자 5분 기도하기, 매일 성경 30분 읽기 등 좋은 습관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습니다.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.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찬양, 주님만을 섬기리로 시작하여 7곡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 곡입니다. 왕 대신 주 앞에. 송축해 내 영혼. 나 무엇과도 주님을.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.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아침 밝았네. 이제 다시 주님 찬양.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주께 내 영혼,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.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해.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.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